Free love, real ill. Spatter, isn't it fantastic? Have some fun, I was living. Let's go. Vamos, vamos. 네 리듬에 맞춰 날아도 여기 잔을 봐도 에이 상자로 파도 타 with the light 비춰라도 yeah. 생각은 많아 너나 할 것 없이 다 에이 정든 분위기 맞지 이 밤에 널 찾지 난 너 밤새워 에이 집에 갈 생각은 no babe 아침에 뜰 때까지 let's ride 알아 난 취한 것 같아 your best step inside 처음인 척하지만 I'm feeling now baby 불안해하지마 Let's walk 난 밤에 howler 흔들리지 마 이제 우리의 시간이야 영감이 입속에 스낵 주위에서 빨간 기스를 내 Hold up 이건 내 거끝날 때까지 끝이 안 아침 천억 Let's go right 마침내 밤의 끝에 널 mine 맞아 솔직히 원해 난 Girl stay by my side 오늘은 영원한 그 밤에 I feel like I'm star baby 미칠 때까지 다 Is it love 변하는 마음이 더 부른 다면